Yes! Ladies and gentlemen, this is Let the Elephant Hang. Check it out. 벌써 실제 야에만 태우는 게 날 사랑한다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용기가 없는 넌 다가오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거야. 서로 원하는데 이토록 힘든 건데 뭘 망설이는데 말 문을 닫고 말을 안 해. 솔직한 사랑 고백할 기회를 제발 내게 한번 줘 받아줘 믿어줘 널 맘에 듣고 있어. 진짜로 널 사로잡을 준비된 남자 널 채워줄 남자 내 손을 꼭 잡자. 널 놓치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이런 얘기 내가 먼저 한다면 언제나 바보처럼 부담스러워 거야. 이제부턴 혼자서 걸었던 그 길을 둘이서 함께 꼭 걸을 거야. 사랑한단 말을 하며 불안해하지 마요. 내 두 눈을 봐요. 한 번은 사랑에 빠져요 우리 봐요. 대시 대시 날 받아줘 원 없이 잘해줄 자신 있는 남자니까 누가 먼저 한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. 짧은 생을 사랑 하나만으로 산다면